평양은 김정은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신 소식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 통신, 리아 노보스치 통신, 신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중국의 신화 통신, 중국 보도망, 구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 신문 그란마, 레일로우 방송, 웬남 신문 연전, 인디아 아시아 통신, 일본의 교도 통신 지지 통신, 볼가리아의 포커스 통신, 프랑스의 AFP 통신, 미국의 UPI 통신, 인터넷 투 웨브 사이트 구글 뉴스, 우루과이 신문 라후벤트르, 브라질 신문 우 글로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구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의 서거와 관련하여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이며 구바공화국 내각수상인 라울 카스트로 루스에게 조전을 보내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환구망, 일본의 지지통신은 경야는 원수님께서 구바공화국 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신 소식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방송,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신화망, 베네수엘라 델레스르 텔레비전 방송,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출란드 반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우리나라 주재 구바대사관을 방문하시고 조의를 표시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